왕지산 예술단 예술인들의 손해 공연이 19일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낙원기계연합협소, 신의주 신발공장, 신의주 화장품공장 노동계급과 정주시, 령천, 곽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농업근로자들, 신의주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